절대 불가능에 대한 랩넌트의 도전, 랩넌트 보이스 집중 서밋 프로젝트, 독서 토론 리크리에이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독서 토론 리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있습니다. 본격 포럼 소통 방송 저희 랩넌트 보이스는 포럼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는데요. 최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문학이 존재하고 그 하나의 문학이 여러 언어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우리들은 어쩌면은 여러 언어 그리고 여러 도구,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의문을 조금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이 틀을 깨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랩넌트가 하나 와주셨어요. 한 명 와주셨어요. 정말 이 랩넌트 보이스 개국 이후로 최초로 모시는 게스트입니다. 수강다. 와.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름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이거 안 정했지 않나요? 저희가 안 정했죠. 우리 아까 방송하기 전에 이름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절대 실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랑 똑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름이 지금 K양까지 후보로 나왔어요. 하지만 K양은 약간의 범죄자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르기가 좀 그런 거야. K양은 뭐 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냥 양 빼고 K? K씨? K씨? K씨? 뭔가 정 없지 않나요? 아, 너무 정이 없어요. 아, 고민이네. K도 좀 부끄러워요? K 괜찮아요. K 괜찮아요? 전 상관없습니다. K라고 부를까요? 네. 저는 뭐라고 부를래요? DJ님. DJ님? 선생님? 제가 제 이름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공모를 했었는데 올라온 게 없었는데 아니야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랩넌트 DJ라고 그냥 램디 있었고 그리고 램디 포럼 하는 블로거라고 그 플로거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 플로거 플로거 뭐 좀 브이로그 막 이런 것처럼 근데 포럼 메일 올린다고 애플로거 있었고 근데 뭐 하나 이게 딱 입에 붙는 게 없어가지고 램디로 갈까요 그냥? 램디가 나 두 글자가 낫죠. 무슨 D 해서 램디가 나 그럼 이거 새로운 이름 적어야 되는데 저는 램디라고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랩넌트 K와 함께 네. 오늘의 K입니다. 랩넌트 K입니다. 와! 와! 근데 여기 우리 랩넌트 보이스 방송에 네. 어떻게 찾아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제가 공부하는 그 과 특성상 이제 앞에 나가서 저의 그런 의견이나 저의 이제 생각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좌절을 경험하고 약간 공포가 있기도 하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램디 분께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던 중에 그러면은 한번 나랑 같이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나도 이제 말하기 실력을 조금 높이면서 같이 이제 방송에도 도움을 드리면서 서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죠. 이렇게까지 됐네요. 사실 방송 얘기는 생각도 안 하다가 네 사실 제가 혼자 방송하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점점 혼자 하니까 이게 소재도 떨어지고 근데 마침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사실 K가 지금 여기 방송에 오게 된 거는 가까워서 온 거예요. 가까워서 그렇죠. 가까워서 서태웅처럼 아주 가깝 아주 가까워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기도 만만하고 수업료랑 아니 다른 데 있는 분을 모시기가 너무 힘들고 네. 수업료랑 이 출연료랑 퉁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제자죠. 그 근데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를 뭐 가르쳐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네. 뭘 수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고 제가 자신 있는 거는 그 제가 뭐 저도 그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혀짧다고 컴퓨터를 자꾸 컴퓨터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막 디스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뭐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 포럼의 틀을 깨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거를 너무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질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질러놓고 녹화 10분 전까지 이거 녹화한다는 걸 까맣게 녹음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네. 아 하고 아무런 대본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떨리고 너무 떨리고 아 지금 많이 네. 떨려요? 말 되게 잘하는데 약간 떨리고요. 청심환이 있었으면 청심환을 먹었을 것 같은 아직은 구독자가 우리가 몇 명이 안 돼요. 네. 지금 떨면 안 돼.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흑역사가 있으면은 네. 편집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흑역사 만들지 말고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좀 그냥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뭐 아무거나 얘기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랩런트들한테도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걸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그냥 툭 하고 나온 게 그 메시지 안에서도 저희가 독서 포럼을 꼭 해봐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좀 실제로 진행하려면은 일단 책을 읽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죠. 이게 조별과제처럼 되면은 여러 사람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흐지부지 되면서 뭔가 좀 파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존재해서 저도 이 독서 포럼이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독서 포럼을 체험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동시에 좀 그 우리의 표현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떨까 하고 이 트였어. 좋아. 마치 준비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독서 포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랩런트 K께서 지금 네. 우리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준비해 오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이 책은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으신 한 10년 전에 지으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네. 네. 이게 오렌지 색깔 책인데 벌써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오래된 책 아닌가요? 그렇죠. 몇 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게? 초판 인쇄가 아마도 한 초판 인쇄가 네, 제가 이거를 안 나와 있네요. 네, 보통 초판 인쇄는 책 그 뒤에나 네. 책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아무튼 자 왜 줘보세요. 찾을 수 없죠? 줘보세요. 제 눈이 별론가요? 책을 줘보세요. 자 아! 초판 인쇄 발행 네. 2010년 9월 30일 돼 있네요. 네, 10년 전이 벌써 2010년이네요. 내년도면 벌써 2020년인데 네. 이게 9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언제 읽으셨나요? 저는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장교 생활하다가 이 책을 읽어봤었어요. 읽어봤는데 진짜로 군 생활 중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그래서 그 이 책을 읽어보신 우리 K께서 네.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단 몇 분? 그렇죠. 제한 시간이 있죠. 이거는 약간 퀴즈처럼. 퀴즈처럼 해도 돼요. 형식은 괜찮은데 네. K가 가장 편한 방식대로 네. 3분 이내로 이 3분. 시간 이 책을 랩런트들한테 네. 소개할 수 있는 3분 포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썸탐 하는 게 딱 3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3분이 3분 동안 정말 충분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매일. 제 생각에는 3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TMI를 상관없어요. 말하다 보면 상관없어요. 아, 그럼 상관없나요? 어, 네. 처음부터 잘해버리면은 네. 오늘 막방이야. 오늘 방송 끝나야 돼. 오늘 처음에 잘 못해야지 우리가 서로 발견해야 되니까 한번 미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간을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분 동안 한번 우리 랜던트 K가 네. 이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머를 도전을 외쳐야 되나요? 어, 네, 도전을 외쳐야 돼요. 도전 외치고 도전 외치는 순간 제가 타이머를 킬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전. 네, 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께 굉장히 은혜가 되고 답이 되는 책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책을 읽게 하셔서 그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답과 응답을 주신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책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본질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처럼 저에게 답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았고 또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 각인 시켜 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 네 그렇게 느낀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나 이제 구원의 길이 유목사님이 현장에 나가시면서 그걸 깨달음을 이제 그걸 그렇게 구원의 길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많은 포럼들과 많은 이제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도 현장을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했지만은 막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나가면 또 낙심하고 또 그거에 휘둘리는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간증을 통해서 저도 제가 만약에 복음을 잘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되어지는 걸 봤을 때 그때 저에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깨달아지는 그게 확실히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해도 되나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안 돼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 아픕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전도 나왔는데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전도라는 것까지는 얘기했네요. 전도라는 것까지는 얘기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듣고 근데 미리 준비해 왔어요 이거? 약간 집에서 막 달달 외워서 왔어요 이거? 외우진 않았고 틀은 한번 짜봤어요. 그러니까 틀은 한번 이 책을 소개할 때 어떤 틀로 얘기할 왜냐면 큰 뼈대가 있어야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살을 붙이면서 생각보다 너무 말을 잘해서 내가 진짜? 얘기할 거 없는데 근데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5분 네. 포럼이면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5분 포럼이면 그게 3분이었으니까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게 3분이었으니까 괜찮다? 네. 그러면은 2분 제가 즉석에서 더 줄 테니까 네. 마저 얘기하고 싶으면 마저 얘기해 볼래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2분 약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2분 더 드릴 테니까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부터 얘기하면 돼요. 3번 네. 전도까지 들었어요. 네. 자, 시작.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전도고,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전도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약간 오글거리고 부끄럽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 책 안에서 웃긴 게 아니라 그런 유목사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진 게 많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상태가 가진 것이 없고 약간 거지 같은 상태면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도 마음가짐이지만, 제가 그런 복음으로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복음으로 24시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네, 깨달았습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네. 이거 결론 없어요? 그래서 결론. 아, 약간 머릿속이 2분이 더 주어지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그래서 이제 30초 남았어요. 활용해 보세요. 아, 이러니까 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건데. 뭔가 있었을 건데. 네. 결론이 전도? 결론은 통틀은 결론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결론은 이제 저희 인생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쁜 갑자기 분위기 그리스도. 결론을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설명해 주는 거 생각하고 그 네. 근데 이거 처음 해보는 것 치고는 네. 저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이걸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이거를 디스를 해야지 오늘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솔직히 저보고 하라 그래도 이거보다 즉석에서 더 잘할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한번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이거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니까 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포럼이라는 거는 물어봐야지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서론에서 네. 이 그 책이 필요한 대상으로 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을 네.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네. 그 이 책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께도 확실히 이제 메시지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긴 했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뭔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고 막 그런 거를 제가 모태 신앙인데도 그렇게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가 문제가 닥쳐야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만약에 확신을 정말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더 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 되게 잘하는데. 잘하는가요? 아니 이게 라디오 방송인데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K가 우리 교회 랜던트라서 제가 네. 매주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 잘하는 줄 몰랐는데 못할 줄 알고 내려왔는데 너무 말을 잘해버리면 내가 네. 할 말이 없는데. 마지막 그러면... 방송인 걸로. 아 이거 졸업을 명예 졸업을 하는 걸로. 이게 오늘 막방이 아니 즐거웠습니다. 그, 솔직히 저보다 잘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네. 이 책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네.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책 뭐야?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정말 이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유광성 목사님이 현장에서 그렇게 발로 뛰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이 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유광성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사역하시면서 뭐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다 여기 담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뭐 사실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책. 당당하게 소개해 줄 수 있다. 네. 라고. 네. 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자가 류광수라고 네. 되어 있고 이제 네. 이 그 류광수 작가께서 이제 이 책을 작성하셨 그 이게 기록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가 현장이었잖아요. 네.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쓴 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 이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저자는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되시는 목사님이죠. 그렇죠? 뭐 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꺼내네. 여기 앞부분 그 책 그 아시죠? 그 책갈피 쪽에 책갈피에 저자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안 돼 있네요. 그 안타깝네요. 이 저자가 느낀 현장이 네. 어떤 것이 있어요? 현장이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현장이 그 무속 현장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영도에 처음 교회를 설립하시고 사역 설립하셨다 사역을 하시면서 그 영도 무속촌이라고 해야 되죠? 그 무속 마을에 다니시면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전도를 해보시고 그 무속인들이 이제 그 무속인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원의 길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그걸로 정리하시면서 질문이 뭐였죠? 이 저자는 대체 어떤 분인가요? 어떤 목사님인가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시면서 그 깨달음을 이제 다른 사람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전도 쉽게 하도록. 네네네. 무슨 뭐 비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 비법이 이제 왜냐면은 비법? 이것만 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근데 그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전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갑자기 전도하는 것 같네요. 이러다가 이제 구원의 길하고 이제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했는데 PC 워터 나오고 예수님만이 저희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1번으로 돌아갔어. 네. 본질로 돌아갔어.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본질이니까요. 이거는 루프야. 루프. 무한 루프야. 이거는 왜냐면은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첫 번째 두 가지 두 번째 세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다 복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다. 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죠. 점점 뻔뻔함이 늘어가는. 이렇게 회피를 하시겠다. 그 저희가 만약 저희가 지금 똑같이 네.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99%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우리는 이거 본질을 알아요. 네.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사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 중에서 믿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러면은 그 이분한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믿어야 돼? 그 하나님 믿는 걸로 현장에 적용하는데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지금 계속 네.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그 이게 저희가 포럼하다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네. 회문의 오류라고 하는 거. 아, 드디어 전문 용어 하나 쓸 수 있어요. 회문의 오류. 예. 네. 그러니까 계속 논리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맞는데 나한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기 때문에 맞는 건데 네. 그래서 맞아. 맞기 때문에 맞고 왜 맞냐 그러면 이게 맞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한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논리상으로 오류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는 오류가 아니거든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믿어왔으면은 애초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살았어요. 저의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걸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게 많잖아요. 깨달음을 얻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부분이 이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성경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만 제가 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오. 회문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답을 찾아가게 되면은 아는 거에서 계속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막상 답을 못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면은 그래서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면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나는 복음을 알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항상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율법처럼 돼가지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전하고 싶어. 이게 사명이 돼가지고 나는 사실 나도 아직 알아가는 단계이고 언약의 여정 위에 있을 뿐이야. 이거를 순간 망각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나 이제 그런 좀 진짜 전도훈련이 된 분들이면 진짜 모든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훈련이 돼 있겠죠. 근데 네. 우리는 그냥 평신도잖아요. 맞아요.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모든 것에 막 답을 줘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은 모른다고 그 자리에 그냥 피해가면 돼요. 사실 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믿어졌고 이거를 이게 나의 인생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이었을 뿐이야. 사실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님 자녀만이 가진 무기인 거죠. 나는 몰라도 돼. 하나님이 아시니까. 본질.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오늘 되게 좀 그 하면서 드디어 함정에 한번 걸렸는데 그거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네. 모른다. 사실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왜냐면 약간 그런 예스병이라고 하나요? 조금 모른다고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좀 뭔가 내가 PT를 했을 때 누군가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말하면은 아 뭐야 쟤 다 모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맞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 피하려고 계속 제가 아는 선에서 그 똑같은 것만 말하다 보니까 그런 네 이게 나왔네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제가 혼자 방송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방송할 때 분명히 모르는 게 생기는데 말을 그 상황에서 막 짜짓게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말이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닌데 라는 순간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송하다가 식은땀 줄줄 흐르면서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딱 스탑이 딱 걸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버벅대가지고 그 컴퓨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혀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피해가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포럼의 대상이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한정지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꿀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대다수라서 그래요. 네. 사실 그냥 우리도 모르는데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뭐가 지장일까? 그러니까 그게 속임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맨 처음에 물어본 게 야, 너 다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아는 걸 너도 다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싶다는 게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내재된 욕심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알고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축복이니까 오늘 아주 K가 그거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네요. 스스로 되게 잘 발견한 거 같아요. 네. 되게 중간에 잘 빠져나가서 저도 가르치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저도 네. 가르치기 없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하다가 저도 지금 대본 없이 하다가 하고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이 가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는데 사실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론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또 이상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상한 말은 아니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시 처음으로 한데,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할 때 네. 그거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서론 본론 서론은 이제 관심을 끌 수 있게끔 그치.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본론은 정말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결론은 그 본론의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주면서 그래서 마무리되는 느낌? 교과서를 잘 배웠네. 주입식 교육. 근데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결론에서. 결론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론에서 네. 제가 결론에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따로 있거든요. 저의 생각? 그것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죠. 어떤 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 결론에서. 그래서 왜 읽어야 하는지? 그치. 책을? 그쵸. 그러니까 그 서론에서 던져놓은 떡밥은 결론에서 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수를 안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서론에서 던져놓은 떡밥은 나랑 같이 그러니까 본인과 같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이 책은 답이 된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이 책에 뭔가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결론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론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붙잡았다라고 그거 한마디를 던져줬으면은 그러니까 뭐 적어도 대상자인 그러니까 이걸 들려주는 대상자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혹시 그거를 지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 그 우리가 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현장과 전도의 그런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복음으로 누리는 시간이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도 알고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성경을 더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왜 개인 예배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든지 라는 거를 좀 알게 됐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러한 점들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숙제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일단 성경 읽어야 되고 복음 누림의 시각 가져야 되고 현장의 중요성을 기다려야 되고 개인 예배 회복해야 되고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한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이게 되면은 답답하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죠. 뭔가 좀 한 큐에 정리되는 거 없을까요? 한 큐에 정리. 그러니까 이거를 읽었는데 성경을 또 물론 읽어야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아 성경이 그거겠구나가 그 뭔가 좀 더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은 성경 매일 못 읽거든요. 매일 읽는다기보다는 이제 답을 성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얻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부터. 그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사실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응당 누릴 법한 그게 일들이 맞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이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맞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능당 늘어야 될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이게 느려지면은 답답할 이유가 내 인생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끝에 가가지고 네.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가 되면은 다음 날 됐을 때 이게 안 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또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그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한 답이 다시 이 책을 읽어야 되나요? 뭐하네 굴레. 또 다시 루프에 지금 함정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래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한데. 안 되더라도 이제. 안 되더라도. 그 하루하루 나를 채찍질하겠다. 내가 막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보다도 또 뭔가 틀어놓기만 메시지를 이렇게 틀어놓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자. 아멘.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네. 갑자기 지금 지금 막 여기 이킬라에서 안 뜰 정도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말끝을 점점 흐리고 제가 편집하기 너무 귀찮거든요. 편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생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말을 좀 병확하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 막 그냥 목소리가 죽어가면은 안 내보낼 거예요. 저는 편집의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꼬치꼬치 물은 이유가 네. 사람들이 결론에서 기대하는 거는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과학하는 사람이나 뭐 뭔가 뭐 경영 쪽이라든지 이런 쪽 프레젠테이션 등장하면은 무조건 다음 과제가 등장해요. 그 이유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발표할 게 이어지니까. 아. 다음에 발표할 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건 어른들의 사정이긴 한데 그게 뭔가 재정을 끌어내기 더 좋아요. 아직 이게 남아 있으니까 나는 더욱더 많은 지원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뭔가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건 해결이 됐어. 근데 이런 과제는 아직 남아있어. 이게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일 수 있어요. 결론에서 모든 걸 다 결론 맺어줄 필요는 없는데 네. 어떤 부분은 해소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끝날 때까지 그런 영화 볼 때 깝깝하잖아요. 막 끝났는데 찝찝함 끝났는데 찝찝하면 미치겠잖아. 네. 그것도 하나의 실험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끝났을 때는 악당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장했던 악당이 뭔가 퇴치가 되거나 뭔가 그래도 뭔가 인류가 희망을 발견하거나 뭔가 처음에 등장했던 그 문제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결론을 났거나 이게 희망적인 방법이든 절망적인 방법이든 뭔가 어떤 상태에서 네.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거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뭔가 이걸 읽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답답했던 부분이 풀린다든지 뭔가 내가 답답했던 부분에 정말로 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뭔가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전도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답답함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라고 생각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막 전도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전도라는 것이 약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얘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약간 사이비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그런 이 책에서 말했다시피 약간 전도를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가장 쉬운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가 24시간 뭔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남에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그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그것으로 충만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제 요청을 한다. 힘들다고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도 전도를 하라고 하면은 조금 저 자체도 잘 누리고 있지 않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한테도 좀 미안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조금 명확하게 풀린 것 같아. 말 되게 잘하는데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내가 일부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붙는 거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평안을 얻었다라는 네. 거죠. 아 이제 좀 마음이 쉬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갑갑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응당돼야 될 것이 안 됐을 때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 삶의 전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가 되게 네. 좀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담감이 좀 심하죠. 그렇죠. 이거 하라고 하면은 네. 사실 대뜸 노방전도도 약간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이 그걸 필요하다고 느낄지 네. 안 느낄지 네.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물론 찔러보면 아는데 찔렀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담대함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힘든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전도는 그쵸 저도 뭐 그러니까 뭔가 찔렀을 때 결과가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뭔가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그게 찾아왔지 네. 근데 그 불쑥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불쑥 찾아왔을 때 그때 당황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 네. 그거 그거에 대한 답도 혹시 있나요? 이 책에? 불쑥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세우신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책에서는 유 목사님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유 목사님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이분께 전도를 하려고 갔으나 이분은 전도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문 뒤에서 숨어 듣고 있던 사람이 그거에 대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제가 영접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라든지, 예상치 못하게 본인은 이분께 전도를 하려고 했으나 예비된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네,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저자인 이 류광수 작가께서는 네. 그 하도 현장 경험이 네.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으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나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증을 하신 거로, 포럼을 하신 거라고 네, 봐도 맞아요.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포럼이죠. 네, 그러니까 가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무속 현장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일부러 가보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가 접할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한테는 그런 현장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발견될 수 있는 현장이 우리한테는 현장이 없는 걸까요? 저희한테도 현장이 있죠. 뭐 학교 현장이라던가 가는 곳이 다 현장이 되지 않을까요? 가는 곳이 다 현장. 정답이죠. 너무 정답인데.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무속 현장 이런 게 예시로 딱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쓴 분의 실제 이제 체험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혹 이제 이게 딱 등장해 버리면은 이건 너무 익스트림한 예 아니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삶에서 접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기독교인들이 막 무조건 무속 현장 한번 가봐야지 영적인 거 꼭 알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팔짱을 키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꼭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너한테는 뭐가 현장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현장인 이유가 뭐다 라고.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나요, 혹시?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생각이 잘 안 나. 모른다는 회피하기. 모르겠네요. 모른다는 회피하기. 근데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 이게 전도는 쉬운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것들은 다 너무 쉬워 보여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친구들, 이제 렘넌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누가 이렇게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하든지, 좀 실패한 사례들만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해소가 되었다는 거죠. 방금 이 회문의 오류를 회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 뭐죠? 첫 번째는 모른다는데 네. 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 무기를 항상 그러니까 너무 몰라버리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나의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해석한 것을 갖다가 나의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비춰서 풀이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포럼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포럼하면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기법이 이거예요. 이건데, 근데 여기에 나는 이렇게 발견했어 라는 그 개인화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네. 마치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 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위험하게 들릴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라고 얘기한 게 저는 아 이거를 그 빠져나가고 정확하게 뭔가 좀 답답한 거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 그거를 발견했다고 네. 또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네. 이거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기법을 두 개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진 뭐 기법이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이것도 그냥 제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야매예요, 야매. 야매인데 근데 어느 정도 실제로 좀 그러니까 통용되는 그런 그 기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배울 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정말로 모르는데 내가 할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그때는 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 괜찮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들었던 적이 있고 실제로 제 현장에서 저도 만만치 않게 프레젠테이션 인생을 살아왔기 네. 때문에 제 현장에서 제가 실수한 것도 일단 많고 그리고 네.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저 말고도 몇몇 제가 만났던 몇몇 분들이 더 이야기한 생각이라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힙니다.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저한테. 그 이제 그 이제 여기 그 이 저자에 대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구독자분들 상당수는 이 저자분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는데 잘 알면서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분 중 몇 명은 분명히 이분을 몰라요. 분명히 이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방송은 아는 상태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구독자분들도 사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든 믿지 않든 제 방송을 청취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고 뭔가 그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걸 듣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한 청취자일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네. 뭔가 깝깝해서 듣겠죠.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가 주가 되는 방송을 듣는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궁금증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제가 좀 까칠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 서론에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결론에서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이제 오늘 좀 배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보면은 네. 이 우리가 흔히 그냥 나는 믿어 나는 믿고 나는 인생의 답을 얻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인생의 답을 얻은 거야 여기에 이게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데 네. 근데 막상 이게 실제로 적용될 때 그래서 나는 모든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이 부분은 사실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은 사실은 맞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한테 답을 전해주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나의 의견이며 전제를 해가지고 네. 내가 체험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내가 답을 내놓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답장나? 그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오늘 이거 들으면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겔한테 네. 약간 이렇게 그 함정이 섞인 질문을 하잖아요. 이 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 에스겔 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정답은 뭐였죠? 나고요? 잘 죽겠어. 아니요? 에?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사실 에스겔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메시지하면서 흔히 나오는 방법인데 네! 라고 얘기하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 사실 99%의 성도들이 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 네라고 대답했을 때 만약에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실제로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에스겔이 만약에 네 살 수 있죠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살리면 어떨 건데? 무서워. 난 그냥 살 수 있냐고 물어봤을 뿐이야. 그러면 아니요가 정답일까요? 아니요? 확신이 정답이지 않을까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리면 어떨 건데? 에스겔의 정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였어요. 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내래네, 내라고 대답했잖아, 내라고. 오늘 무브였어요, 오늘.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오늘 저희가 배운 굉장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또 하나 또 생각이 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대본 같은 건 준비를 안 했지만 그 방송 10분 전까지 제가 이걸 까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본 같은 거 준비 안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바쁘고 일단 네. 그 저도 이게 뭐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 이거 방송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엄청 시험 들거든요. 내가 뭘 해야 돼. 그러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데다가 내가 시간을 쓰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을 텐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막 뭘 만들고 막 무슨 시간을 내가지고 뭐 계획을 짜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본이 없어도 이제는 된다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시간 뭐 한 시간만 있으면 한 시간짜리 방송이 나오는 이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하는 방송이 된 거죠. 와. 그 이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이거를 두고 기도했거든요. 그 이것도 너무 내가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자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대신 나랑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딱히 뭔가 주장하거나 할 것도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독서 포럼 같은 거는 제가 조금 찾아보긴 했어요. 저는 원래 그걸 좋아해서 네. 혹시 뭐 본 적 있어요? 독서 포럼 같은 거? 저는 한 적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글 써서 제출하는 것밖에는 배운 적이 없어요. 독후감. 네, 그렇죠. 원고지 10장 분량.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서 네. 뭐 책 읽어주는 뭐 무슨 서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되게 유익하긴 해요. 근데 그런 좋은 컨텐츠가 많은데 왜 굳이 우리까지 이런 방송을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뭐 평소에 좀 그냥 짬날 때 그런 거 되게 즐겨 들어요. 네. 아,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지적이 아닌데 근데 그 이 방송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의성은 그 방송들은 적어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진 않아요. 너무 좋은 방송들인데 너무 유익한 방송들인데 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서론부터 결론까지 뭔가를 뽑아내야 돼요. 뭔가 그 문제를 도출하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고 결과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필요 없는 방송이 우리의 포인트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동감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절대 주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오늘 방송은 사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결론에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죠. 결론의 첫 번째는 뭔가가 해소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거다. 오늘이 막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사실 다음 방송을 다음 방송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다음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이거는 아마추어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는 없는데 반응 보면은 K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모르는데 근데 그 만약에 다음 방송을 한다. 네. 그 한다는 가정하에서 다음에 가지고 올 책이 뭐 어떤 목사님의 책이나 어떤 메시지에 담겨있는 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뭘 들고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쓴 책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지 않지만 대단히 훌륭한 이론과 그걸 가지고 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뭔가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책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는 이 저자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사실 많이 알아. 매주 듣고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니까 네. 알아 라고 생각을 하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네. 그 생략되는 부분은 뭐냐. 저자의 생각은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저자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물어본 이유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책을 쓴 저자 류광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저자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은 보통 이 저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일까를 네.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저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네. 한번 이 저자들의 이야기는 뭐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내 생각으로 풀어내는 그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포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어를 먼저 듣고 네. 그 다음에 아 너는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질의 응답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3분 포럼 할 때 진짜 앞에서 열심히 적었거든요. 막 열심히 네, 막 열심히 막 적으면서 막 이제 그 얘기한 걸 근거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본을 짤 필요는 없는데 지금 K가 다 대본을 준비해서 준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연습이 되거든요. 되게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네. 작가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지금 어떤 책을 읽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포럼을 저희 랩넌트 보이스 연락처로 남겨줘도 좋습니다. rtvoice237gmail.com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있고 자유롭게 포럼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포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유롭게 포럼을 나눠주시면은 이 책 한번 뭐 추천해줄 수도 있고요. 네. 한번 자유롭게 우리랑 소통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가 어떻게 안 돼요? 만약에 저자의 내가 너무 뜬금없이 얘기했구나. 내가 저자의 이야기를 네.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포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자의 이름이요? 저자의 이야기. 이야기? 네.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엄청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자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자의 메시지를 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아, 그러면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들은 포럼의 90%는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죠? 네.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다는 건요. 적어놓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물론 그것도 들은 거를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은 거를 씹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삼킨 거야,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그거라도 하면 좋아요.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조금 정말로 좀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거. 그러니까 좀 씹어서 줘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는 삼켜도 다 똑같은 걸 똑같은 밥을 먹었으니까 아, 그 밥에 그 나물 하고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밥에 그 나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걸 들었어. 네. 이걸 들었는데 이걸 듣고 내가 생각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네. 요 구조를 한번 훈련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물론 저도 지질이 못해요. 저도 진짜 못하는데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없다도 좋은 답이에요. 저희가 자신은 없는데 같이 훈련을 해보자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발견을 했으니까 저희 청취자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도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훈련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읽을 책도 K가 한번 정말로 읽고 네. 싶은 책으로 준비해서 오시길 바라고 네. 저희가 다음 주는 최소한 방송을 못해요. 다음 네. 주에는 저희가 그 집회에 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방송 중에 스케줄을 잡아야지.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K가 여기 올 때 해야지. 네. 그냥 뜬금없이 그냥 방송하겠다고 따로 날짜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 둘 다 다른 일들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뭐 K가 여기 오는 참에 그냥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네. 저희가 또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저는 얘기할까요? 네. 소감이라서. 네. 오늘 방송은 소감 어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는 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뭔가 이렇게 적고 계시니까 조금 평가하는 그런 건데 제가 뭔가 말을 좀 횡설수설 여기다가 막 B- 적어야 돼요. 제가 그래도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거든요. 항상 어떤 걸 하든 자신감이 조금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지 않았나. 아, 저 결론 얘기하려다가 또 자신감을 결론 얘기하려고 또 물어볼 게 생겼는데 이거는 다음 방송 때 물어볼게요. 아, 뭐지 궁금하다. 아꼈다가 다음 방송 때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사실 뭐 K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원래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맞아요.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저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렘넌트 보이스 3화에 3화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른 언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듣고 묘하게 설득됐어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어가 잘 돼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외국어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좀 쌓였지 않았나.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랩넌트 보이스 3화 청취자입니다. 랩넌트 보이스 3화를 참고하시거나 궁금하시죠? 전체 방송을 다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클립 영상 PC워터 복음 편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본의 아니게 또 홍보를 아, 고마워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듣기에는 그 K가 지금 얘기하는 그 뭐 구성이나 네. 이야기하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쁘지 않고 사실은 뭐 교육이 필요하지는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건 전부터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의아한 건 있었어요. 아~ 그냥 K는 말은 못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작을 뿐이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웃는 소리도 호탕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오히려 라디오 방송하기에는 이 목소리가 더 좋아요. 막 이렇게 지르는 것보다 장점이 있는 그런 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래도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오늘 방송이 자칫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사실 마치려고 하는데 K 한번 우리 랩런트 보이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나요? 아, 네. 저 오늘 처음 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한테. 아니, 청취자분들. 아유 정신. 물론 청취자분들도 도와주셔 주셔주고 계세요 지금.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하고 있어. 우리가 서론을 실패했어. 아니요, 저 처음에 인사했어요. 아 인사했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뭐지? 그런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또 같이 봐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자주 들을 수도 있는 목소리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또 어땠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편해서 그동안 어떻게 혼자서 했나 앞으로 혼자 못할 것 같아. 이 티키타카가 되는 게 재밌네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 너무 편하고 좋아서 앞으로 본방 때도 나와주면 좋겠어요. 네? 영입을 막 가깝잖아. 근데 뭐 그거는 인도 받으면서 하도록 하고요. 예. 네, 인도 받으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 그 저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랩런트 K와 그리고 램디아 K와 함께 그 이 영혼과 뭐였죠?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네. 도옥서 토론 리크리에이션을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 구독과 그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게 방송이 뜰 때마다 쉽게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접하시면은 더욱더 편하게 우리 네. 그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컨텐츠를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은 이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는 계속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